내가 Help me 곁에만 있어 Don't leave 널 불러봐도 다시 From me 돌아보는 건 막 덤비 방 안에 나만 하루 종일 난 feeling upside down 잊어 달라만 I can't forget it 후회 만질 게 남은 이곳에 나 혼자 왜 So forgive me till there's no hey, hey. 기쁜 제목뿐이 너 hey, hey. 숨 쉴 수가 없지 너 없이 난 이미 Suffocate me slow hey, hey. 네가 나를 떠나버린 끔찍한 이 악몽에서 Bring me up Tease me, bring me Suffocate me no hey, hey, hey, hey, hey. 버린 기억에 갇힌 채 단 한 걸음도 난 못해 All day, all night 깊게 밴듯해 내 안에 버릇이 된 기다림 Suffocate me till there's no hey, hey, 기쁜 침묵뿐인 너 hey, hey, 숨 쉴 수가 없지 너 없이 난 이미 Suffocate me slow hey, hey, 네가 나를 떠나버린 끔찍한 이 악몽에서 Bring me up Tease me, bring me Suffocate me no Yeah, you a bad, bad, bad thing 네 눈빛도 속삭임도 전부 다 lie, lie, lie